넌 달콤했어 나 Everything 내 모든 것 단지 하나 묻고 싶어 내 맘은 널 묶어서 눈 감을까 Friends, 너를 찾는 광고 flyer Thinking 너에겐 난 독백 I've been rolling down my sleeping I could make a better future 잠에 섞인 내일부터 꺼진 미소로 난 탄생 선물 속에 너 선명해진 것